느껴지는 생각에 느껴지는 감정에 난 너를 돌아봐 아무런 얘기 그 어떤 주고받는 말 없이 난 네 안을 보게 됐어 그럴수록 내게 난 꺼내들게 돼 숨겨놓은 내 가슴 한 켠은 내가 돼보면 할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너를 보고 있는지 너를 생각하는지 네가 언제쯤 할까 이 차오르는 마음은 매일 밤 읽어도 또 읽고 싶은 너 너를 생각하는지 네가 언제쯤 할까